거짓말하지마 천사가 맞잖아 네 정체가 뭐야 But you 그래서 혼자는 나다 못해 그 돌을 못 봤어야 해 You 사실 진짜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그 폰 속에는 Oh baby no hey Oh no